얼만큼의 시간들을 견뎌야 나 그대의 체온 느낄 수 있을까. 남겨두고 갈 스카프 진한 설레음 맡으며 오늘도 외로움 견딥니다. 휴대폰 속에 남겨진 그대 목소리 들으며 그리운 이 가슴을 달래서 날 추억하니 날 추억하니